예,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 열거했던 이 죄를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또 우상을 올려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자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 바깥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바울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2장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인칭대명사가 1장의 그들에서 2장의 내가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만 복음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2장에서 지적하는 건한 가지예요. 영적인 우월감과 또 자기의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죄악들을 열거했을 때 자기들은 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지도 않았고,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고, 29절에서 31절까지 등장했던 이 21가지의 죄악들도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 사용되어지고요. 또 3절에도 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정죄하다, 심판하다, 평가하다, 또 비판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또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도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는 비판, 그런 평가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그 형제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고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또 그를 타이르려고 하는 이런 비판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형제는 남은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아까 긍휼한 마음으로 비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리한 잣대를 들이켜서 여러분 그들은 잘못이고 그러면서 그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심판자라도 된 것인 것냐 자기가 판결을 내려도 괜찮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오늘 성경이 그것이 너희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야 너가 남을 판단하고 있지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너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 그 기준으로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은 여러분 나여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 마태복음 7장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눈안에 있는 그 큰 바위는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형제의 티끌만 보는 우를 우리가 지금 그 죄를 범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성적인 타락이고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적인 타락이고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동성애는 큰 죄이고 우리 마음에 음욕이 일어난 것은 작은 죄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동성애도 성적인 죄인 것이고 우리 안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똑같이 성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의 이슈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노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그런 성적인 죄악이 없는지 음란함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또 성추행 이런 사건들로 여러 투문이 있고 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살하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직을 이야기하고 또 깨끗함을 이야기하던 자가 그렇게 성적인 죄를 범해서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죄악들이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어떤 사람이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저질렀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수군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다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의 마음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군거림은 없었는지, 내 안에 질투의 마음은 없었는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살인한 그 흉악한 살인범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그 모든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1장의 이방인들이나, 여러분 오늘 2장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5절에 그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나님에 대한 성품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8절에 그에 반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영생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경으로, 그의 출신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오늘 7절에 10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행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의롭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표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이,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여기 길을 참으신다, 예,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생각했던 그 교만함, 또 내 힘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여러분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제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인자하신 하나님, 용납해 주신 하나님,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면하여서 여러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날마다 우리가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무에 널려서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서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여러분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난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또 폭행자요, 또 재판자, 박해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상하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죄악 가운데, 그 교만의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 또 하나님이 인자하신 용납하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